HOPS News.서울청년센터 성동호랑에서 청년 도전지원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부터 34세 사이이며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없는 청년입니다. 신청 기간은 4월 26일 수요일까지이며 프로그램 수료 시 취업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센터 성동호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에서 2023 제3기 코리아즈 명예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6일 일요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총 35명입니다. 선발 시 활동비 및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메일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롯데 장학재단에서 취업준비생 장학생 5기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14일 금요일까지이며 선발 인원은 1,000명입니다. 선발 시 장학금 100만원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롯데 장학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장사천재 백사장 방송 이후 SNS에 모로코인들의 악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백 대표가 할랄 규율에 따라 요리를 준비했지만 모로코인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해 끝내 장사를 접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방송 직후 모로코인들은 해당 방송의 모로코 지도와 현지인들의 기도 장면을 문제 삼으며 문화를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도 백 대표의 SNS에서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백 대표가 차별당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4년 만에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생카쿠 열도 문제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중국 측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반면 일본은 오염수를 정화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계획의 안전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생카쿠 열도에 대한 입장이 부딪혔습니다. 다만 양국의 해양 범죄 척결, 해양 쓰레기 처리 등의 분야에선 힘을 모으겠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힘이 11일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위당정이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겁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단체는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대한간호협회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면서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회의에서 오는 13일 본회의에 재부의될 양국관리법을 놓고 여야가 재격돌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4월 1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지민주였습니다.